줄 알았어. 너의 기억들을 친구들 함께 모여 술에 취한 밤 네 생각에 난 힘들구나. 그런 채 살았어. 늘 혼자였잖아. 한때는 널 구원이라 믿었었어.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?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.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곤 해. 아프진 않니? 많이 걱정돼.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. 기억해.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. 웃을 수 있었어. 가 되어 주었지.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?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.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춰 단장하곤 해. 아프진 않니? 많이 걱정돼.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.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. 잠시 살았다.